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7일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